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역사적인 보천보 전투 승리 요든돌 기념 만수대예술단 삼지원악단 공연 영원한 미아리가 5일부터 9일까지 량강도 해산시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백두산지구 혁명조언족지 답사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서곡 혁명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여성 육종창, 영광의 땅 보천보, 여성독창과 남성방창, 영원한 미아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